맘속 깊은 곳 온 세상이 다졌도록 내 맘처럼 슬픈 비 내려와 한 방울 또 한 방울 사랑하면 아픈 건가 봐요 가슴엔 늘 비가 와 떠난 사람 지우려 해봐도 그게 맘처럼 안 돼 바보처럼 바보처럼 나 그대밖에 몰라서 오늘도 난 내일도 난 새까맣게 속만 타 이 비처럼 내 맘도 후네요 떠난 사람 기다려 내 맘속에 오늘도 비가 와 한 방울 또 한 방울 마음을 달래줘 떠난 사람 지우려 해봐도 그게 맘처럼 안 돼 바보처럼 바보처럼 나 그대밖에 몰라서 오늘도 난 내일도 난 새까맣게 속만 타 이 비처럼 내 맘도 후네요 떠난 사람 기다려 내 맘속에 오늘도 한 방울도 한 방울 내 맘속에 오늘도 비가 와 한 방울도 한 방울